떠도는 구름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. 철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.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떠나가는 걸까. 일곱 색깔 무지개 사랑 나에게 보여주세요. 어느새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찾아왔어요. 그대의 미소만 봐도 설레이는 마음 더해요. 아, 내 사랑 그대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찾아왔어요. 그대의 미소만 봐도 설레이는 마음 더해요. 아, 내 사랑 싶어.